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유의 나라라는 이 미국 땅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70을 넘긴 할머니시고요. 또 한 분은 30대의 건장한 한국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미국을 가지 못하는 사유는 좀 다릅니다. 노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외아들의 초청장을 5년째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요. 청년은 무슨 일 때문인지 매번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듣고 있으면 미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 정도로 장사꾼도 골프 관광객도 범죄자도 참 모두 잘도 갑니다. 게다가 한번 가면 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지요. 누구를 위한 자유의 나라일까요? 미국 간 홍여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재판을 마무리한다. 엊그저께 박 의원의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여인, 글쎄 분명 오긴 올 텐데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영화 Beaches 중에서 When Beneath My Wings. 오늘은 Gladys Knight and Pips의 노래로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월성동의 소수영 씨, 잘 들으셨죠? 신청곡. 오늘 생일 축하에 앞서 몇 통이 와 있네요. 같은 회사 김종팔 기자의 생일을 준혁 씨와 부희 씨가 축하해 오셨고요. 또 이분은 성함만 밝혀주셨어요. 대구의 정사라 학생, 친한 친구 소희의 생일을 깜빡 잊고 이제서야 축하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싸워서 사이가 조금 벌어진 명지에게도 사과의 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0년 가까이 FM을 들었지만 엽서를 쓰기는 처음입니다. 분명 소개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강산구 월성동의 배부기 씨,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근사하네요. 부기. 부기. 아마 부자 되실 것 같은데. 대구 달서구 송당동의 황지연 씨. 친구가 요즘에 아주 힘들어하는데 친구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나가 아닌 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도 남을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꼭 친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텔의 구자우 씨가 친구에게 불러주고 싶었는데 가사를 몰라서 드림 드림만 하다가 말았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All I have to do is dream. 최근에 레드핫 개봉하면서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참 여러 영화에 삽입됐었죠. 그 스틸링 홈, 추억의 첫사랑 중에서 조디 포스터와 젊은 날의 마크 하몬이 그 수영장에 마구 뛰어들어갈 때 그때도 나왔고요. 또 그 제프리즈스가 외계인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스타맨이라고. 여기서 그가 미망인인 카렌 알렌의 집 가까이에 불시착하면서 벌어지는 SF영화, 존 카펜터 감독의 SF영화인데요. 이때 카렌 알렌과 제프리즈스가 영화 속에서 직접 부르죠. 오늘 들려드릴 곡도 바로 이 곡입니다. 스타맨에 삽입된 노래. 경기도 부천시 박영준씨, 그리고 서대문구 홍제 3동에서 친구 양양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김양류 씨에게도 띄워드립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

Banda pistevi, banda elpisi, banda ipomeni, i agapiu de pote pipti, i te de profitie, catargi pisau. 영화 트루아 글로엘 블루, 세 가지 색 블루 중에서 유럽의 통합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색 블루는 지난 9월 제50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숏컷, 그 지름길과 함께 대상인 황금 사자상을 공동 수상했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 크즈슈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이 만든 건데요. 이 세 가지 색 블루에서 세 가지 색이라는 것은요, 프랑스 국기의 색깔을 말합니다. 하양, 빨강, 파랑. 그런데 이 색깔들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 달라요. 영화 세 가지 색 블루는 파란색의 의미,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표현해낸 작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하얀색, 빨간색에 관한 영화 역시 트루아 글로엘 블랑, 세 가지 색, white, 트루아 글로엘 rose, 세 가지 색, red, 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영화가 이 3부작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인 셈이겠죠. 영화는 줄리엣 비노시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서 소풍을 가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면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죠. 깨진 자동차 유리 사이로 부상당한 줄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남편과 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고요. 교통사고였죠. 푸른 새벽녘의 병실에 목에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줄리. 그녀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죠. 죽은 남편, 그는 꽤 유명한 현대음악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생전에 인터뷰에서 늘 아내 줄리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뒤 줄리는 매스컴의 표적이 됩니다. 줄리는 남편과 딸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혼자가 된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지요.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람은 올리비에라는 남자입니다. 남편의 수제자였죠. 영화 세 가지 색 블루. 여기서 음악을 맡은 사람은 즈비그뉴 프라이스나인데요. 그는 루이말 감독의 영화, 역시 줄리에트 비노시가 주연을 했죠. 데미지에서도 음악을 맡았고요.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도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테마로 쓰인 반덴 부덴마이어의 곡이, 그의 또 다른 곡이 이 영화에서도 마치 테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장송곡 들어보죠. 세 가지 색 블루 중에서 장송곡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만 들어보면 보통 멜로드라마와 별 다를 게 없지만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로 깐으로 휩쓸었던 케슬롭스키 감독답게 그 구성력이나 인간의 심리 묘사 상당히 치밀하고 섬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푸른빛 영상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여배우죠. 줄리에트 비노시가 그 특유의 감성적인 연기로 이 영화를 전혀 색다른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색 블루는 케슬롭스키 감독에게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또 줄리에트 비노시에게는 여우주연상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보통 관객들이 줄리에트 비노시를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화 프라하의 봄에서였죠. 원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는데요. 순결, 그 자체를 투영하는 맑은 눈동자의 테레사, 바람둥이 토마스의 사랑을 끝내 쟁취해내는 뜨거운 정열의 테레사, 줄리에트 비노시의 테레사는 이렇게 강렬하고도 감동적인 여인이었죠. 특히 소련군 탱크의 카메라를 들이댈 때 그때 그녀의 표정은 그녀가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순간에 느끼게 해주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차분한 겉모습 뒤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여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신만의 분위기를 그 속에 심을 줄 아는 연기자가 바로 줄리에트 비노시입니다. 조용한 전원에서 소용돌이 속에 프라하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고요한 전원에 안기는 테레사.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사랑의 기쁨으로 불타오르던 뽕네프의 연인들의 미셸,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의 화신이 됐던 데미지에서의 안나. 그녀들은 모두 이 줄리에트 위누시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한 연기자가 생명을 불어넣은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죠. 자, 그럼 프라하의 봄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체코의 민요죠. 요이 요이 요이. 중에서 요이 요이 요이였습니다. 줄리에트 휘널 씨는 1964년 5월에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무대 연출가였고 어머니는 연극 배우이자 대학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녀는 13살에 이미 무대에 섰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연극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뒤에 그녀는 정식으로 연극을 전공했는데요. 곧 그 유명한 연기 지도자인 베라 그레프에게 사사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무대를 영화 쪽으로 옮긴 것은 산주인느 보넬, 베아트리스 다를 발견한 도미니크 베네알의 눈에 띈 뒤부터죠. 그녀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는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랑데뷰입니다. 비노 씨는 자기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그 영화에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마음 속까지도 전부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그녀답게 랑데뷰에서 비너 씨는 온몸으로 열연합니다. 이 온몸으로라는 의미에는 노출이 좀 심했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는 남의 눈을 상관하지 않고 광적으로 사랑을 불태우는 젊은 여인 니나 역으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물론 결과는 자신의 노력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너 씨는 이 작품을 계기로 이름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합니다. 세자르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으니까요. 이 랑데뷰는 우리나라에 그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어요. 니나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줄리엣 비너 씨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바로 레오스 갸락스 감독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든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 중에서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1악장 들어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언니가 곧 약혼을 하는데 그 두 분이 뽕네페 연인들에 나오는 미셸과 알렉스처럼 순수하고 정열적인 사랑, 그리고 포레버 영에 나오는 다니엘과 헬렌처럼 영원한 사랑을 하기 바란다고 마포구 망원이동에서 혜인 씨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영화 뽕네페 연인 중에서 코다이의 모반주 첼로 소나타 1악장이었습니다. 레우스 캐락스와 줄리에트 비노 씨, 이들이 만난 것은 세계 모든 비평가들이 캐락스의 천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영화죠. 나쁜 피, 모베상이었습니다. 마치 이 영화 속의 알렉스와 안나처럼 그들도 첫눈에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다고 하죠. 레우스 캐락스 감독은 평소에는 침묵의 세계에 빠져있다가 말이 꼭 필요할 때면 복화술을 사용한답니다. 비노 씨가 그런 글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두 사람의 합작품인 뽕네프의 연인들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은 알 것도 같죠. 자, 그녀가 연기한 미셸. 마치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미셸의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전혀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누추한 의상을 걸치고 머리는 잔뜩 헝클어뜨리고 또 한쪽 눈에만 안대를 하고 프랑스 젊은이의 고독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프랑스 비평가들은 그녀의 이런 변신이 곧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의 주제다, 이렇게 격찬을 보내기까지 했고요. 그녀가 보여주는 더러움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 더러움 뒤에 은밀히 가려진 내적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하나의 영화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더러우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 여자, 그녀가 바로 줄리에트 위너스입니다. 자, 이 뽕네프 연인들 제일 마지막 장면에 흐르는 아주 흥겨운 노래 있죠. 하이텔의 임은혁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곡목을 모릅니다. 이 레오스 캐럭스 감독은 절대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만들지 않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프랑스에 있는 저희 특파원에게 좀 알아봐달라고 슬쩍 부탁을 했는데, 글쎄요, 레오스 캐럭스 감독이 복화수를 써서 그럴까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여하튼 우리 흥겨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필름에서 직접 따서 그런지 음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죠. 뽕네프의 연인들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뽕네프의 연인들, 이 영화 한편으로 비노 씨는 이제 이자벨 아자니의 이름과 비교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그녀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들도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죠. 그야말로 그녀의 끼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참 뽕네프 연인들 포스터 있죠? 그 하얀 바탕에 아주 단순한 검은색으로만 윤곽선을 그리고 노랑으로 포인트를 준 그 그림 역시 그녀가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틀에박힌 이미지로 고정되기를 거부한다. 이런 자신의 말처럼 그녀를 하나의 이미지로 포착해내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연기자로서 프로의식이 상당하고 또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변신시켜 나가는 그런 배우라는 사실이죠.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라서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새롭게 다가올지 기대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제레미 아이언스와 뜨거운 공연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죠. 국내에서는 심의 불가로 루이말 감독이 직접 내한도 했었는데요. 영화 데미지의 메인 타이틀, 오늘 줄리에트 비노 씨 얘기를 마치면서 띄워드립니다. 줄리에트 비노 씨는 안나라는 이름과는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베상, 나쁜 피에서도 안나 역으로 나왔고요. 랑데뷰에서도 그 단역 배우인 니나의 실제 이름이 안나였죠. 역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안나로 나온 영화 데미지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죠? 분위기 좀 띄워볼까요? 중3인데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다고요.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의 고선정양 그리고 언남고등학교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이 엽서가 소개되면 중간고사를 잘 볼 것 같다고 강남구 도곡동의 김성희 학생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이 옆에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조은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플래시댄스의 주제곡 들려드립니다. What a feeling. 'Cause your fear seems too high.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made of steel, made of 영화 플래시댄스 중에서 What a Feeling, 아이린 카라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모자를 쓰고 떠나라? 이렇게 될까요? 김아미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Nine of Fix 중에서 조 카커의 노래 You Can Leave Your Head On.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hat's right.